HUBS. Good morning, Olympus. 신전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흘러 벌써 6월, 올해 절반이나 지났어요. 숨가쁘게 살다 보니 5월이 다 지나간 게 신기하기도 아쉽기도 합니다. 이제 봄은 정말 가고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왔다는 건 기말고사도 종강도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다들 방학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없는데 갑자기 많아진 자유시간을 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만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목요일의 올림푸스도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그리스 신화의 여러 인물들을 찾아보고 소개하는 게 정말 즐거웠답니다. 아이돌 노래에 이런 신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면서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럼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어서 아쉽지만 올림푸스 마지막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나 고메즈와 더신의 내추럴리. 목요일의 올림푸스 마지막 주인공은 천둥과 번개의 신, 바로 제우스입니다. 신중의 신, 올림푸스 전체를 지배하는 왕이라는 화려하고 반짝이는 이미지에 비해 제우스의 어린 시절은 시련의 연속이었는데요. 바로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와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제우스의 부모님인 크로노스와 레아는 티탄 신족으로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의 신들의 시대 이전에 세상을 다스리던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우스, 헤스티아, 헤라, 데메테르, 포세이돈, 하데스 이렇게 6남매를 낳는데요. 웬걸 아버지인 크로노스가 제우스를 제외한 5남매를 모두 잡아먹습니다. 자기 자식 때문에 왕좌에서 쫓겨날 거라는 신탁을 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꾸만 아이들을 잃어서 큰 슬픔에 잠긴 제우스의 어머니는 막둥이 제우스만큼은 보호하기 위해 외딴 동굴에 숨기고 대신에 돌덩이를 보자기에 싸서 남편에게 건넵니다. 부모님과 떨어진 채 성인으로 성장한 제우스는 형 누나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크로노스를 공격하는데요. 아버지의 뱃속에서 나온 제우스의 형과 누나들은 힘을 합쳐서 크로노스와 티탄 거인들에게 대항합니다. 10년이나 지속된 올림푸스 신족과 티탄 신족 사이의 전쟁은 결국 올림푸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제우스는 하늘, 포세이돈은 바다, 하데스는 저승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올림푸스 신화의 시작점이 제우스였던 거죠. 이매진 드래곤스와 JID의 에너미. Wake up to the sounds of the silence that allows for my mind to run around with my ear up to the ground. I'm searching to behold the stories that I told when my back is to the world that was smiling when I turned. Tell you you're the greatest. 제우스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전 아무래도 엄청난 바람둥이 기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내인 헤라한테 잡혀 사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올림푸스의 최고 신인 만큼 제우스의 능력과 힘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을 합쳐도 그에게 적수가 안 됐다고 하죠. 하늘을 통치하는 신인 만큼 비나 눈, 우박, 번개, 천둥과 같은 현상을 다스렸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자연의 변화는 물론이고 인간 사회의 문명과 법률, 관습을 다루기도 했다고 하죠. 여러 개의 신을 믿는 다신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유일신과도 같은 대접을 받은 것이 바로 제우스예요. 그런 그가 제일 애용했던 무기는 바로 천둥 번개랍니다. 이 천둥과 번개는 아버지 크로노스와 티탄 신족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외눈박이 거인족에게 선물 받았던 거예요. 제우스의 형제 포세이돈은 삼지착을 받았고 하데스는 머리에 쓰면 보이지 않게 되는 투구를 받았죠. 데미 로바토의 Give Your Heart a Break. The day I first met you, you told me you never fall in love. But now that I get you, I know fear is what it really was. Now here we are, so close, yet so far. Haven't reply. The world is ours. If you want it, we can take it. If you just take my hand, there's no turning back now. Baby, try to understand. Don't wanna break your heart. Wanna give your heart a break. I know you're scared it's wrong. Like you might make a mistake. There's just one life to live, and there's no time to wait, to wait. So let me give your heart a break. Give your heart a break. Let me give your heart a break. Give your heart a break. There's just so much you can take. Give your heart a break. Let me give your heart. 이렇게나 강력하고 멋진 올림푸스 최고신 제우스가 어쩌다가 바람둥이의 강간범이 되었을까요? 제우스는 웬만한 여신뿐만 아니라 님프들과 인간들과도 바람을 폈는데요.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화로 제우스와 이오의 얘기가 있는데요. 이오는 강의 요정으로 제우스의 눈에 띄어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헤라의 감시망에서 피하기 위해 제우스는 구름을 사방에 둘러싸고 이오와 애정행각을 벌이는데요. 구름을 수상하게 여긴 헤라가 다가오자 제우스는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킵니다. 헤라는 제우스의 꾀를 눈치채고 일부러 암소가 무척이나 아름다우니 넘겨달라고 얘기하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이런 곳에 쓰이는 걸까요? 이오는 헤라에게 꼼짝없이 잡혀가고 맙니다. 참 제우스는 왜 그랬을까요? 일부 일처제,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로서는 가늠도 하기 어려운 엄청난 바람력이네요. 분명 사람들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신중의 신에게 바람둥이라는 수식어를 아무 이유 없이 갖다 붙여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고대 왕족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조상이 제우스라고 거짓말하거나 불륜으로 인해서 임신한 아이를 제우스의 아이라고 둘러대거나 다른 신화의 신 혹은 종교를 그리스 신화와 병합시키는 과정에서 천하의 바람둥이 제우스가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에스파의 스파이시. Too spicy. You want my A to the Z, but you won't 어림없이 맞춰봐 sweet. Don't a freak. What's hiding underneath? 망설이 듯간 보는 너 기회는 없어. Oh, no, you won't get it. Nah, nah, you won't get it. I say, 깜빡한 순간 끌어당겨. You'll be mine, mine. 살짝 다가와. Can't cross my borderline. Like, like, like. 내가 분하게 했던 every day. 흥미로운 덫을 던져줄게. 뛰어들어봐. Just right now.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I'm a fire alarm. 심장이 파고 번지는 자극 속에 넌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I'm too spicy, too, too, I'm too spicy. Don't stop, 겁내지 마. Hey, bang, bang, 맞춰봐. I'm too spicy, yeah, I'm too spicy. You know that I don't stop, you get a bar. Hey, next step myself. I'm too spicy, I'm too spicy, too, too, I'm too spicy. Tell me what you see, see. When you look at me, me. I'm a 10 out of 10, honestly. 기세가 다른 move, 너랑 또 하는 groove. But you keep wasting your time, dude. Don't chase me, I'm going down. Erase me, 멀리 달았나. Hey, 이젠 알겠니? 원래부터 bad, I'm so bad, honestly. So bad. 전부 가질래, 지금부터 call you mine. Mine, 도망칠 거면 don't cross my borderline. Yeah, yeah, yeah. 내 뻔하기만 했던 every day. 이제 그 my rule을 벗어날 때. 어렵지 않아? Ready? 좀 더 강도를 높여 down down down. One of a kind. 우린 한계를 앞서 wow wow wow. That's right.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미디어 속 신화, 알잼미신. 오늘의 알잼미신은 바로바로 토르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그 토르, 맞습니다. 제우스랑 무슨 관련인지 가늠이 안 가신다고요? 사실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나오는 조연, 제우스가 오늘 알잼미신의 주인공인데요. 토르라는 캐릭터 자체도 제우스와 관련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토르는 천둥의 신으로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신이에요. 애용하는 망치인 뮬니르를 이리 던지고 저리 휘두르며 싸우는데 바로 이 망치가 천둥과 번개를 형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천둥과 번개, 우리의 제우스가 떠오르지 않나요? 실제로 토르는 제우스로 표현되기도 했고 제우스와 헤라클라스가 섞인 신으로 알려지기도 했다네요. 자, 그런데 2022년 개봉된 토르 러브 앤 썬더라는 영화에서는 토르와 제우스가 별개의 인물로 나와요. 제우스는 똑같이 번개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어릴 적부터 토르의 롤모델이 된 멋쟁이 신이지만 직접 만나본 그는 전혀 딴판이었죠. 여자든 남자든 성별을 가리지 않는 바람둥이에 신 도살자의 학살에 대비해야 한다는 토르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게으르고 오만한 뚱보 아저씨였답니다. 이 영화 한 편에 그치지 않고 추후에 나올 영화들에 대한 큰 떡밥을 제우스가 던지기도 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토르 러브 앤 썬더를 시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파티 인 더 USA. 천하의 바람둥이 제우스. 사실은 권력을 고취하고자 했던 인간들의 욕심, 불륜 사실을 신의 계시로 숨기고자 했던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여러 아내와 아들이 생긴 억울한 신입니다. 앞선 목요일의 올림푸스 시간에서 제우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제우스야? 하여간 엄청난 바람둥이라니까 하면서 우리 방송국원들과 수군거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다 인간 때문이라니. 제우스, 오해해서 미안해. 이렇게 라디오 마지막 날에 오해를 풀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지난 12주 동안 새로운 올림푸스 신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저와 함께해준 모든 제작 부원들과 기술 부원께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목요일의 올림푸스 시간 재밌으셨나요? 목요일의 올림푸스는 오늘로 끝이지만 더욱 다채롭고 가슴 뛰는 점심 라디오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D의 김소은과 제작 부원들, 기술의 윤미경,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박일인이었습니다. HUBS